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몽골인민혁명당 대표단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소영 동지에게 16일 몽골인민혁명당 총비서인 에르데네 자미안 단장이 전달했습니다.